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어글러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맘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분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불공을 떠드는 자 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 곁 할 수 있을 텐데 늘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니까 니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키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 이날 불어내본다 연기처럼 하긴 연기처럼 My love